예, 오늘은 우리가 이 도와주소서 하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이 되셨어요. 하얀 옷을 하얗게 변화되고 예수님의 특별한 이 변형된 몸체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는 심히 졸다가 갑자기 깨어가지고 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죠. 예수님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뭐 졸다가 보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정신을 안 차리면 이상한 얘기들 막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쫙 내려오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덮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멋진가.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꿈이 아니고 생시였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여기 있구나, 여기 계시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나서 뭐 헛소리처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또그 높은 산에 예수님과 함께 힘들게 올라가서 땀을 흘리고 올라가서 놀라운 기적을 목도했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밑에 아홉 제자들은 그냥 거기서 기다리고 쉬고 있고 결국 이제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쳐가지고 망신도 당하고 있고 나머지 세 제자는 산을 올라가가지고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갔는데 꿈도 아니고 생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변화된 모습. 9장 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런 축복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이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 광경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을 때에 14절 보면 큰 무리가 둘려 있고 제자들 둘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과 함께 뭔가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냐? 뭐 하니?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런데 제자들이 쫓아낼 줄 알고 데려왔더니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너희 아직도 믿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아이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고쳐주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죠. 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고난당하면서 살아간다. 고난 중에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이 아이가 벙어리 귀신 들린 자, 벙어리 귀신 들렸다. 18절에 보면 그 귀신이 사로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간다. 또 22절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못에 물에 자주 던졌다. 참이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런 정말 힘든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런데 그게 인생이에요. 거짓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집집마다 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힘든 게다 있어요. 그런데 말안할 뿐이죠. 그걸 숨길 뿐이고 그냥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다 그런 것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답답해 하는 그런 문제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누구는 조금 더 크고 누구는 좀더 작거나 그러나 작더라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 물질 부족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심령이 너무나 공고하고 또 마음이 상해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돼야 되는데 안 되고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고 이래서 날마다 답답하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여긴 뭐 열두 제자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가지고 거기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괴짐들린 이 아버지 또 이 아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 삶을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무리들 많은 큰 무리가 지금 둘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구경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당하고 있지만 그 중에 문제를 해결받고 풀러지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 아이가 26절, 27절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살아났어요. 고쳐졌어요. 좋아졌어요. 병들고 연약한 육신이 고쳐지고 건강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힘든 것이죠.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다 힘듭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속을 다 뒤집어 보면 속이 다 썩어 있어요. 다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잠 못 이루는 밤이 다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분을 찾아와야 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안고 있고 나만 알고 있는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해법을 그대로 찾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왔어요. 모든 인생이 다 공통점으로 그렇게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고난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이루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왔고, 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그는 해결받았다. 고침을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꼬였던 것들이 있어요. 막혔던 것들이 있고 정말 실타래 같이 좀 얽히고 설켜 이런 문제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가? 내 힘과 내 능력, 내 계산 방법 가지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18절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자기 아이를 좀 고쳐보겠다고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죠. 이 제자들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집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은 상당히 컸겠죠. 그때부터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노력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파갖고 죽어가고 있는데 구경만 하고 방관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를 쓰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이 다가올 때마다 노력을 하는 것이죠. 18절 끝에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노력은 해봤는데 제자들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거 어떡할까요? 내가 다 해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도 못하더이다. 아무리 사람들이요 도와주려고 하고 해결해 주려고 해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한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요만큼 도와줄 수 있죠.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큰데 조금 해결해 줘봐야 아무 소용이 안 돼요. 위로는 좀 될 수 있겠죠.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면 그래도 좀 위로가 되긴 하지만 온전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현실을 보고 우리가 처한 이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은 다 하겠죠. 사람을 찾아가 보고 또 뭔가 좀 다른 해법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주려고도 안 되는 것, 그럼 어떻게 되는가? 주님께 들고 왔다. 지금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좀 고쳐달라고 막 그래서 제자들도 뭐 지금 전도 나가서 했던 대로 막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해법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지금 그 해법 앞에서 문제가 막 해결된 조짐을 보이죠.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야, 이 큰일 났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요.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도와줄 그런 무슨 해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주님이 도와주셨더니 역사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귀가 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사람이 도와주면 뭐 어느 정도 해결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해법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모든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법은 거기에 있어요. 불가능한 것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정말 앞이 캄캄하고 날마다 눈을 뜨면 고민합니다. 뭐 살 맛이 없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바벨론이 친문화 정책들을 써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았어도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산다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제 70년의 포로기가 다가오는데 내가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도와줄게. 뭐 그 어려운 상황, 정말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이 처해 있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소망의 말씀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소망이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것만큼 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손을 펴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오늘도 보면 이 22절에도 봐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래 도와주소서. 또 24절에도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이 막 외치는 소리가 도와주소서예요. 도와주소서. Help me, help me. 이게 도와주소서. Help us.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시시때때로 보면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망각을 하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신 것도 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에 딱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나를 도와주소서 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해법을 찾아요. 물질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별 다 찾아보고 다 안 되면 이제 마지막에 주님이라도 뭔가 해보시죠. 이건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고 나면 날마다 사건이 터지잖아요. 자연재해도 있고 질병이 막 그렇게 많습니다. 복고치는 병들이 많아요. 뭐 암호개가 뭐 몇 개월밖에 못 산대 이런 소식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들려오잖아요. 한국에 이 암 환자는 한 가정에 하나씩 다 있어요. 없는 집도 있지만 있는 집은 또 몇 명씩 있고,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요. 이런 이 불안한 속에서 질병이나 사건, 사고나 뭐 어떤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를 도와주실 그 주인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불안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줄게. 예를 들면 뭐 한국에 등록금 걱정하는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분이 내가 네 등록금을 대줄게.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장님이 내가 너에게 직장을 줄게. 뭐 복된 소식이잖아요. 해결을 해주는 그 해법을 던져주는 것. 우리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전혀 해결되지 않는 지금 이런 거는 뭐 사람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이 들린 걸 어떻게 사람이 하겠어요? 귀신의 능력은 대단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역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헬프미 헬프미 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면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기다렸다. 기다렸다. 이 부모들은요, 자녀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엄마, 엄마 부르기를 원해요. 혼자 뭔가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엄마는 속이 상하죠. 잘 안 될 때 그 일이 터지기 전에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부모는 다 기쁘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다 뭐 다 발생시켜놓고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안 되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나 자신이 무너지기 전에, 나 자신이 포기되기 전에, 힘들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도와주세요. 함께 하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자가 됐는가? 주님이 도와주셨는가?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 자신도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이라, 믿음이라.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이 아버지는 그랬어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을 하실만 하시거든 혹시 하실만한 게 아니고 하시는 분입니다. If you can이 아니고 그냥 can이에요, can. 여기는 지금 if you can, 당신이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뭐 해보십시오 그런 건데, 어쨌든 이 아버지는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믿음. 주님만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혹시보다도 이제 우리는 역시를 해요. 역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 믿은 대로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퀄 내 믿은 대로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음을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믿음.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하실 줄 내가 믿어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죠. 확실히. 혹시가 아니고. 또 혹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좀 부족하니까 나를 도와주셔서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는다는 그 뜻이 뭔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입증이 되어져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해라고 그래. 이해. 이해하는, 그렇게 될 거야 하고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가 하면 주님이 인간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일반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그 말씀이 내게 용납되어지고 확실하게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렇게 될 줄로 내가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며 다른 걸 뭘 믿겠어요? 성경이 있는 말씀들을 믿는 거거든요. 확실하잖아요. 글자로 우리에게 문자로 여기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한 단어 한 단어들을, 한 문장 문장들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 공중에 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신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여기 말씀하면 오케이, 나도 믿습니다. 주님이 한 거 내가 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나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은 믿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확신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믿지도 않는데 왜 도와주시겠어요? 나는 당신을 못 믿습니다. 당신이 고칠 것을 나는 못 믿습니다. 어떻게 이걸 도와주시겠어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파수와 맞춰지는 거죠. 다.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통. 그 주님이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슴 아파할 때 믿음으로 들고 나오면 주님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도움이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됨을 믿으시고 이것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 풀어주시고 또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기도. 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보십시오. 22절 보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간구.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능력의 주님께 지금 그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고 지금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간구.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도 마찬가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로 듣고, 그렇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다시 간청을 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28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29절에 야,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이런 종류의 질병들은 고쳐지는 거야. 기도해. 믿음으로 너희들이 왜 기도 안 하고 딴짓했냐, 딴짓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았다니까. 그리고 간청을 하면 들어줄게 하고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이 아버지는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비결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고 뭐 여러 군데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산상수훈에서도 계속 마태복음 7장 7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이 어려움, 고난, 역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먼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만이 고칠 수 있다. 분명히 고쳐주신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일, 우리 자식의 일,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얽히고 설킨 문제들은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죠. 어떤 문제가 터지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동하면 훨씬 더 빨리 해결해 돼요. 또 환경 여건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면 훨씬 빨리 해결이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난, 역경, 고민들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가슴 아픈 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쥐고 그냥 혼자만 가슴 아파하지 말고 주님께 들고 나오십시오. 주님, 내가 생명을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경 여건을 아시고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고난을, 역경을, 고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능력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누군가 도와주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도우심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풀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가는 거예요. 뒷걸음질치듯 하는 사람이 앞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아버지처럼 문제를 늘 주님 앞에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믿어주는, 또 그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분명히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날마다 해결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